가슴은 가늘 길 없어 초라한 네 모습 꼭 기슬려며 보지만 외로운 마음은 가릴 수 없어 모든 게 나의 잘못이란 말하듯 차가운 바람 나를 스쳐가네 단 한 번도 내 편인 적이 없었던 이 세상이 오늘따라 서럽게 느껴져서